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세레베스 섬 사람들. 이들은 원숭이를 사로잡아서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숭이를 잡는 법이 아주 독특해요. 우선 호리병처럼 생긴 열매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쌀을 반쯤 채워둡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쌀 냄새를 맡고 그 열매 근처로 모여들죠. 그리고는 그 열매 속으로 손을 넣어서 쌀을 한 줌 움켜줍니다. 물론 손이 들어갈 때는 빈손이라서 잘 들어가도 쌀을 움켜진 뒤에는 결코 빠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원숭이가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사람들은 통 안에 원숭이를 잡아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일은 그 뒤의 일입니다. 원숭이는 그 통 속에서도 여전히 쌀을 움켜쥔 채 결코 놓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생각하는 일이지만 원숭이와 인간은 너무도 닮았습니다. 하이텔의 정현욱 학생 어땠어요? 제가 고른 축가. 학교 선생님 강영애 선생님이 시집을 가신다고요? 결혼을 하신다고요? 결혼 축하드리면서 Until the End of the World 이 영화 중에서 Summer Kisses, Winter Tears 줄리 크루스의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신무광 씨가 이 곡 신청해 주셨죠? 무광 씨. 아주 이름이 인상적이네요. 잘 들으셨죠? 대전 중구 석교동의 이승우 씨. 봄비가 내리는 싱그러운 5월의 어느 날, 새까만 얼굴에 성실한 제작 지연이가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는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요.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배우. 보통 로버트 드니로와 알파치노를 앞다투어 손꼽는데요. 그러니까 외국 남자 배우들로요. 그 이유는 아마 이들이 무슨 영화에서 무슨 역을 맡든 혼신의 힘을 다하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는 이 알파치노가 주연한 영화 칼리터스 웨이 준비했습니다. 최근 국내에 개봉되긴 됐었는데요. 아주 잠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감상하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칼리토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22번째 작품입니다. 스카페이스가 1983년도 작품이니까 꼭 10년 만에 다시 이 알파치노와 드 팔마 감독이 만났는데요. 개봉 전에 예상하기로는 이 칼리토의 길이 스카페이스 끈한 영화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예상 밖이었죠. 뭐랄까요, 그 갱스터의 내면 세계에 좀 더 치중한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까 얼핏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건넌다는 그 강이 있다죠. 동양에서는 황천이고요. 서양에서는 스틱스라고 하는 강인데요. 일단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칼리토스 웨이의 주인공 칼리토. 그 어두웠던 과거를 씻어버리고 연인 게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들이 그를 계속 쫓아다니고 칼리토는 또다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바로 스틱스를 걷는 셈인데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 주인공 역, 그러니까 왕년의 마약 갱스터 칼리토 브리간데 역에는 알파치노가 맡고 있고요. 그의 친구이자 타락한 변호사인 네이비 클라인필드 역에는 션 펜이 그 알파치노의 버금갈 만큼 아주 빛나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칼리토의 연인이자 댄서인 게일 역은 유치원에 간 사나이의 아름다운 여교사 페넬로프 앤 밀러가 맡았습니다. 이 칼리토스 웨이에서는요, 좀 이미지를 바꿨죠. 여태까지의 그 청순한 이미지와는 달리 과감하게 누드 연기까지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오리지널 상영시간은 2시간 25분이고요. 음악은 인도차이나의 패트릭 도일이 맡았습니다. 삽입곡이 아주 푸짐해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 한창 디스코 음악이 유행하던 때라서 우리 귀에 익은 디스코 넘버가 삽입되어 있고요. 또 테마로 쓰인 곡은 You Are So Beautiful 이 곡인데요. 조 카커가 불렀죠. 하지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는 빌리 프레스톤의 노래로 실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More Calitos Way라고 해서 오리지널 사운드 앨범에는 빠져있는 곡들을 다시 모아서 만든 음반도 선보였었죠. 자, 대전 대덕구 평천동의 박종성씨, 칼리토스 웨이 중에서 음악 한 곡 부탁하셨죠? 한 곡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곡을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조.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명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가슴 아픈 눈빛이 말해주는 그 한마디. 같아요. 장학우의 새로운 앨범 축축복. 애틋한 사랑의 시를 음악으로 만나보세요. 장학우의 축축복. 홀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그리고 최근 몇 달간의 기억들이 컬러 영상으로 떠오르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Let me ensure this court that I am through walking on the wild side. That's all I've been trying to tell you. I have been sick with the social ills known in the ghetto, but my time in the sterling correctional facilities of Greenhaven and Sing Sing has not been in vain. I've been cured. 1975년 뉴욕의 한 재판정. 왕년의 마약왕 칼리토 브리간테가 피고 속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복역 5년 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옆자리에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클라인필드가 배석하고 있습니다. 칼리토는 마약 거래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5년을 복역하다가 다시 항소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강변하고 게다가 클라인필드의 노력으로 검찰이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까지 증명되자 재판장은 칼리토를 석방합니다. 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칼리토.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이 새처럼 가볍습니다. I'm a free man, and I don't mean just out of jail. I am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I am free at last. I gotta work here. Save your energy. Wait till you see what I got lined up for tonight. Yes! 칼리토와 클라인필드. 이 두 사람은 클라인필드가 신출내기 변호사였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데요. 클라인필드는 칼리토 덕분에 큰 돈을 벌어왔었습니다. 칼리토가 마피아를 단골 고객으로 잡아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칼리토가 붙잡혀가자 클라인필드는 고객 확보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칼리토를 석방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칼리토로서는 자신을 석방시켜준 친구 클라인필드에게 큰 빚을 준 셈이지요. 추록 기념으로 살사 클럽에서 술을 한 잔 산 클라인필드가 칼리토에게 제안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디스코 클럽을 경영해보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칼리토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옥에서 가꾸어 온 그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한때 마피아에 몸담았다가 손을 씻은 클라이브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가 바하마에 렌트카 회사를 차려서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칼리토에게 7만 5천 달러만 갖고 바하마로 오라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선 바하마에 건너가서 렌트카 회사를 차리는 게 칼리토의 계획입니다. 비록 사업자금인 7만 5천 달러를 마련할 일이 막막하지만요. 클라인필드는 웃습니다. 한때 마피아 조직을 휘어잡던 천하의 칼리토가 렌트카 회사를 꿈꾸고 있다는 게 영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이제 칼리토는 한때 그가 장악했던 거리로 나가봅니다. 그의 거리는 겁없는 젊은 아이들의 거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사이에 마약 시장도 헤로인 시대에서 코케인 시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옛 동료들은 다시 등장한 칼리토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깨끗이 손 씻었다고요. 하지만 모두들 그의 말을 반신반의합니다. 들어보시죠. I ain't working with nobody. Nobody? I'm retired. Retired? That's right. Retired? You are serious? I'm serious, that's right. I'm out, I quit. So, mi monina, Carlo Brigante, got religion, huh? That's right. I'm studying to be a priest. 옛 동료들과 헤어진 뒤 칼리토는 조카 과이로의 차에 동승했습니다. 조물의기 마약 배달부인 조카는 지금 3만 불어치의 마약을 사러가는 길인데요. 갑자기 칼리토에게 동행을 부탁합니다. 전설적인 갱인 아저씨를 믿고 폼 좀 잡아보려는 단순한 생각에서죠. 칼리토는 끼어들기 싫었지만 조카가 부탁하는 데다가 그냥 옆에 있어주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결국 승낙하고 맙니다. 그룹 산타나의 오예 꼬모바가 흘러나오고 있는 접선 장소. 두 명의 사내가 입구 쪽에서 당구를 치는 중이고 마약 거래장은 바의 스탠드에 기대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거물 카리토의 등장에 당황한 눈치지만 조카 과히로는 아저씨를 믿고 아무 걱정 없이 거래를 시작합니다. You in a rush for? I'm just gonna beat you again. Yamakato, put the bag up. What's the matter? Yamakato, that's your bathroom, man. Well, yeah. That's the bathroom, yeah. Don't work. 그런데 화장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칼리토는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 다가가자 당구를 치던 선글라스 낀 사내가 수리 중이라면서 급히 칼리토를 막아섭니다. 그 사이 살짝 열려있던 화장실 문이 도로 닫힙니다. 칼리토는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습니다. 오랜 갱 생활에서 체득한 본능적인 감각이지요. 칼리토는 서두릅니다. 우선 담뱃불을 빌리는 척하면서 당구를 치던 또 한 녀석의 허리춤에 권총이 꽂혀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묘기 당구를 보여주겠다면서 수선을 피웁니다. 그들의 시선을 흐트러놓고 또 유사시에는 당구공을 무기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You're playing eight ball, right? Yeah. I can't resist this. I gotta show you people the shot. Yo, we in the middle of a game here, man. So you're playing eight ball, right? Right before you rap. It's nothing. Ain't gonna bother you, game. Where you see this, you ain't gonna believe it. Gonna line them up like this. Hey, you gonna show us a trick shot, Carlito? No trick shot. This is magic time. 칼리토는 당구 큐대를 겨누는 척 하면서 맞은편 사내의 선글라스를 봅니다. 칼리토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한 녀석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칼을 빼들고 조카 과이로의 등 뒤로 다가가는 모습이 선글라스에 비칩니다. 순간 칼리토는 번개같이 당구공을 선글라스의 얼굴에 날린 다음 큐대를 휘둘러서 허리춤에 총을 꽂고 있던 녀석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는 그 녀석의 총을 빼앗아 마약 거래상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조카 과이로는 이미 칼에 찔려 숨졌고 칼리토 역시 총상을 입습니다. 정말 긴박감 넘치는 이 장면 들어보시죠. Even? Look even to me? Come on, Kikeya, bro. What news? Your boss is dead and so are you. Go! 칼리토는 살해당한 조카가 갖고 있던 마약 대금 3만 달러를 집어들고는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본의 아니게 마약 거래에 다시 끼어들게 됐고 살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살인한 뒤끝이라 잠시 신중하게 처신해야 될 필요를 느낀 칼리토는 친구 클라인필드와 함께 사장이 도박 빚에 쪼들린 나이트클럽 엘파라디소를 인수합니다. 언젠가 클라인필드가 말한 적이 있는 그 나이트클럽이죠. 칼리토는 집어온 돈 3만 불을 투자했고 투자에 대한 지분으로 직접 그 클럽을 경영하게 됩니다. What happened to the mini skirts? What is all that marijuana? Now everything is platforms, cocaine. 베니 브랑코 같은 새 계보를 만들고 있는 신출내기 갱 두목들이 가끔씩 나타나서 옛 사장이 빌려간 돈을 받으러 왔다는 핑계로 소란을 피우기도 하지만 칼리토는 신복 파창가를 바디가드 겸 해결사로 두고 클럽을 순조롭게 운영해 나갑니다. Ron, Ron Reynaldo. Okay, Ron, let's get to the point. 그는 7만 5천 불만 벌면 클럽에서 손을 뗄 작정입니다. 그 돈으로 바하마에서 렌트카 회사를 차릴 작정이니까요. 그리고 바하마에 같이 갈 사람, 칼리토는 게이를 떠올립니다. 발레 댄서로서 브로드웨이 스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게일. 그가 감옥에 가기 전에 사랑했던 여인이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여인이죠. 비 오는 어느 날 오후, 칼리토는 자신을 숨긴 채 발레 학원까지 그녀를 뒤쫓아갑니다. 그는 비를 주룩주룩 마시며 창문 너머로 게일을 바라봅니다. 음악에 맞춰서 발레 연습을 하고 있는 게일.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칼리토는 발레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학원을 나서는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Hey, I know you, lady. Hey, buzz off. Yeah, sure. You used to go out with that guy. What's his name? That good-looking guy. Oh, yeah. Carlito Bragante. That's right. Charlie. Hello, Gail. Charlie. 두 사람은 꼭 5년 만에 만났습니다. 한때 칼리토의 갱 생활에 지쳤었던 게일.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의 말이 일단 반갑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녀는 그냥 헤어집니다. 한편 변호사 클라인필드는 궁지에 몰립니다. 고객의 돈 100만 달러를 유용했는데 고객이 그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객은 현재 해상 감옥에 갇혀있는 이태릭의 마피아 거물 토니이고, 더군다나 그 돈은 토니가 석방 비용으로 준 돈입니다. 토니는 유용 사실을 믿기로 면회원 클라인필드를 협박합니다. 자신의 탈옥을 도와달라는 거죠. Now my kid Frankie's gonna go with you and he's gonna keep an eye on you, make sure everything goes right. Now you see that guard that brought me in here? He's been taken care of and he's gonna set it up in his train to get me into the water. And all you gotta do is be there with the boat to pick up. 이미 간수는 매수했다. 모일 모시 감옥을 빠져나와서 바다 가운데 부표에 매달려 있을 테니까 아들 프랭키와 함께 배를 몰고 와라. 토니가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클라인필드가 갖고 있는 최신형 배 한 척입니다. 하지만 클라인필드는 탈옥을 돕든 돕지 않든 돈을 유용한 것 때문에 어차피 보복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 시각, 칼리토는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이미 반쯤 채웠고, 이런 추세로 나가면 어린 자바 두세 달 후에 게일의 팔짱을 끼고 바하마로 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복역 중인 걸로 알고 있던 옛 동료 레일린이 디스코 클럽으로 불쑥 찾아옵니다. 그리고 칼리토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You know, La Rubia, the one that looks like my sister, you know. How's Gail? Yeah, I seen her down in the show, down on 40th and Broadway. When was this? 2 weeks ago, man. She was in this fantastic show. I mean, like, artistic, you know, but a lot of talent. That girl got a lot of talent. 48th and Broadway? 게일이 브로드웨이 48번가에 있는 한 클럽에서 댄서로 일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마약 밀매를 재개하자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뭔가 미심쩍은 칼리토는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몸을 뒤집니다. 랄린의 몸에서 도청 장치를 찾아낸 칼리토. 검찰이 마약으로 자신을 올가넣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옛 동료조차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허탈해진 칼리토. 게일이 댄서로 일한다는 브로드웨이의 코코 클럽을 찾아갑니다. 디스코 리듬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있는 벌거벗은 게일. 그녀는 칼리토가 상상해오던 그런 발라리나가 아니라 누드 댄서였던 것입니다. 칼리토의 얼굴이 실망의 빛으로 채색되나 싶더니 곧 평정을 되찾습니다. 비록 무산 애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 춤을 추고는 있지만 마음만은 순수하다는 것을 그녀의 눈빛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 역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요. I better go. Where you going? I'm gonna go home. When am I gonna see you again? Well, why don't you surprise me another time? Like when? Well, I can't tell you that. Why not? Because then it wouldn't be a surprise now, would it? 칼리토가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묻자 게일은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신을 놀라게 해달라고 대답합니다. 말하자면 만나고 안 만나고는 칼리토가 확실히 새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지요. 칼리토의 클럽 신출내기 갱 두목인 매니 브랑코가 또 소란을 피웁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점찍어놓은 웨이트리스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웨이트리스는 이미 클라인필드와 어울렸죠. 하지만 칼리토는 계속 시비를 걸어오는 매니 블랑코를 싹 무시합니다. 깡패는 원래 그렇게 다루는 거니까요. Chain snatching, jive ass, monocone motherfuckers. Why don't you get lost? Go ahead, snatch your purse. Come on, take a fucking look. No, I think the only problem here is that Steffi doesn't know where she belongs. Come on, Steffi, let's go. Steffi belongs here. That's where she belongs. I think Steffi's making a big fucking mistake.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하지만 베니 블랑코가 그 웨이트리스의 목을 잡아채는 순간 뜻밖의 클라인필드가 총을 꺼내들었고 총을 꺼내든 순간 사태는 달라집니다. 이제 칼리토는 베니 블랑코를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구역을, 그리고 보스의 권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칼리토는 베니를 뒷골목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베니를 살려주는 칼리토 돈만 모아서 바하마로 떠나버리면 그뿐이라고 스스로 자위합니다. 하지만 보스로서의 칼리토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며칠 후 클라인필드가 칼리토에게 하소연합니다. You gotta help me spring Tony Tagliolucci from the prison barge at Rikers. Are you crazy? He thinks I stole $1 million from him. This is a dying man. He's nuts. He's totally fucking paranoid.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 그리고 토니의 탈옥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클라인필드. 칼리토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칼리토는 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석방시킨 사람은 바로 클라인필드입니다. 결국 칼리토는 그 빚을 갚는 셈 치고 그날 함께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게이를 놀라게 해줄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단정하고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Surprise. I was asleep. Oh. Well, can I come in? I bought you some cheesecake. 잠에서 깬 게일은 걸쇠를 걸어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죠. 칼리토가 사온 치즈케이크도 싫다면서요. 그리고는 칼리토를 부추깁니다. 날 사랑하고 싶으면 들어오고 문이 잠겼다고 못 들어온다면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때 조 카커의 노래 You Are So Beautiful이 흘러나오죠. 그녀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뒤돌아서서 옷을 벗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확인한 칼리토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녀를 포옹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죠. Get me naked. Take me on the floor. I'm too old for that. Oh, that's too bad. If you can't get in, you don't get in. 칼리토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했던 게일.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낌새가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토니의 탈옥을 앞두고 불안에 빠진 클라인필드가 자꾸 배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게일은 칼리토를 다그치지만 그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고 신세를 갚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말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게일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바하마행 꿈은 깨질 것이고 자신은 새벽 3시에 응급실에서 바보처럼 울고 있을 것이고 칼리토의 신발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을 것이라는 걸요. I know how this dream ends, Charlie. It isn't in paradise. It ends with me carrying you into set an emergency room at 3 o'clock in the morning and standing there crying like an idiot while your shirt smells with blood and you die. Because you're bullshitting me! All your talk is bullshit, you're doing. You're not listening to me! 그녀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신세진 빚은 꼭 갚고야 마는 칼리토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결국 찾아옵니다. 클라인필드의 배는 칼리토와 클라인필드와 토니의 아들 프랭크를 태우고 안개 낀 바다를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부표에 매달린 토니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클라인필드는 애초부터 그를 구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손을 내미는 토니를 쇠파이프로 내리쳐서 살해하고는 그의 아들 프랭크마저 칼로 찔러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장면 들어봅니다. I got him here. Take me on the flight deck. We'll start your turn. I got him. Okay. I got him. Tony, grab a rail.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No! You tell me how it feels! With the fucking... crabs coming out of your fucking eyes! 클라인필드는 이태리기의 마피아 보스와 그의 아들을 죽인 것이고 칼리토는 그를 도운 셈이 됐습니다. 아무리 칼리토라 할지라도 이태리 마피아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인필드나 칼리토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거죠. 이제 도망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신복인 파창가마저 칼리토가 이전에 살려준 베니 블랑코와 내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이 예전같이 빨리 서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 이태리계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먼저 클라인필드가 회사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마피아의 칼에 쓰러지죠. 한편 게이를 만난 칼리토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I'm not going to have a kid who's not going to have a father. Right? Gail, now we got to talk about this. Hey! Mr. Briganti, my name is Duncan. I'm here to escort you to Mr. Norwalk and the district attorney. 하지만 아기를 낳을지 말지 얘기할 틈도 없이 경찰이 찾아옵니다. 경찰은 칼리토에게 클라인필드가 피습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는 그를 노워 검사에게로 데려갑니다. 노워 검사. 칼리토를 다시 붙잡아 넣으려던 그 검사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칼리토가 깨끗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작 잡으려 하는 사람은 부패한 변호사 클라인필드죠. Word on the street is you've been clean since you came out of prison. Kleinfeld's the one we're after. He was right. I'd never get an indictment with what I had. But now, with your help, we can put this filth away for a long time. 검사는 칼리토에게 몇 가지 정보를 흘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칼리토가 다시 마약을 거래한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클라인필드였다는 정보. 그리고 죽은 토니의 둘째 아들 빈센트가 클라인필드와 칼리토를 찾으러 다닌다는 정보를 줍니다. 거기에 바하마행 티켓 두 장과 신변을 보장할 테니 법정에서 클라인필드에 대한 증언을 해달라고 제안하죠. 하지만 칼리토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의 증언으로 클라인필드가 체포되면 자신 역시 토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될 게 뻔하니까요. 칼리토는 서둘러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To the club, get my money, I'm going straight to Grand Central. Train leaves 11:30 for Miami. You're gonna be there, Gail? You're gonna be there? I'll be there. Just make sure you're there. I'll see you then. 칼리토와 게일은 밤 11시 30분에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열차를 타고 마이애미로 일단 가서 바하마로 갈 생각이죠. 지금이 6시 30분이니까 꼭 5시간이 남았습니다. 5시간. 칼리토는 우선 첫 번째 계획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칼리토는 클라인필드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그는 클라인필드가 왜 배를 같이 타자고 했는지 그리고 칼리토가 마약을 거래한다고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칼리토를 무슨 수를 써더라도 자기 곁에 붙들어 둬야 갱들과 계속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칼리토가 먼저 손봐야 될 사람은 자신을 범죄의 세계로 계속 밀어붙인 변호사 크라인필드죠. 그런데 병원에는 경찰 제복으로 위장한 토니의 아들 빈센트가 먼저 와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크라인필드를 죽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칼리토는 클라인필드의 병실을 찾아가 그의 머리맡에 있는 호신용 권총에서 총알을 몰래 제거합니다. 칼리토가 떠난 잠시 후 경찰 복장의 빈센트가 클라인필드의 병실을 들어섭니다. Mr. Kleinfeld. There's a delivery for you, Mr. Kleinfeld. From who? From my father and my brother. Adios. 불발인 클라인필드의 총. 클라인필드가 빈센트에게 살해된 그 시각, 칼리토는 클럽 엘파라디소에 도착합니다. 그는 파창가에게 게이를 역까지 경호해 줄 것을 명령한 다음 숨겨뒀던 돈 7만 5천 불을 가지러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미 이태리 마피아들이 클럽에 도착해 있었고 굳이어 클라인필드를 해치운 빈센트가 나타납니다. 돈을 챙긴 칼리토는 카운터 밑에 지하 통로를 통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마피아들도 곧 눈치를 채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칼리토는 센트럴 역행 지하철에 올라탑니다. 마피아들 역시 올라탑니다.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칼리토는 또 달립니다. 마피아들 역시 그를 뒤쫓아 달립니다. 드디어 여기에 도착한 칼리토. 인파 속으로 숨습니다. 마피아들은 역 구내를 구석구석 뒤집니다. 이때 시각이 11시 15분. 이미 게일은 파창가의 경호하에 역에 도착해 있죠. 그리고 11시 30분 발 마이애미행 열차 앞에서 칼리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때 칼리토와 마피아들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는데요. 아래층에 있던 마피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자 위층에 있던 칼리토는 거꾸로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누인 채 가만히 내려갑니다. 올라오던 마피아들은 칼리토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마침 위층에 있던 또 한 명의 마피아가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를 발견하게 되고 곧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이 시퀀스 역시 브라이언 드 팔마가 감독한 언터처블스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던 그 계단에서의 총격전 장면에 견줄만한 명장면입니다. 자, 이 명장면 들어보시죠. 마침내 마피아들을 모두 처치한 칼리토, 게일에게 뛰어갑니다. 이제 열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순간 베니 브랑코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믿었던 신부 파창가가 배신한 거지요. Hey, remember me? Benny Blanco from the Bronx? No! No! Charlie! Benny는 칼리토를 쏜 다음 파창가마저 쏴버리고 사라집니다. You know, bees that way sometimes, Papi. Come on, let's go. Nah, you stay here. Shh. Johnny, stop, Charlie. We're gonna get you to our hospital. You're gonna be okay. Just hold on, baby. Just hold on. Hold on, baby. Please. Hold on. Take this. 바하마에서 렌트카 회사를 차리려고 그동안 벌어놨던 돈 7만 5천 불. 칼리토는 그 돈을 모두 게일의 손에 쥐어줍니다. 두 사람을 위해서라고요. 게일과 뱃속의 아기지요. 그리고 영화는 첫 장면으로 되돌아갑니다. I tried the best I could. Honest. 천국으로의 탈출. Escape to Paradise라고 쓰여진 광고판. 야자수와 바다와 여인과 어린 꼬마가 그려진 역군의 광고판을 바라보면서 칼리토는 눈을 감습니다. 광고판 그림에서는 여인은 게일이 되고 어린 꼬마는 칼리토 브리간데 2세로 변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조카커의 You are so beautiful이 흐르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 칼리토스 웨이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 알파치노 주연의 이 영화 마치겠습니다. 성동구 하왕이동의 박경희 학생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손희원 씨 힘내시고요. 자 오늘 중국 CD는 중국 음악 CD는요. 경북 대구에서 정말 예쁜 선물 보내주셨어요.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겠죠. 이승재 씨 고맙습니다. 행운은 이승재 씨께 돌아갑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